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16일과 17일 이집트, 중국, 브라질, 일본, 볼스카, 민주공고, 도이출란드의 신문, 통신, 텔레비전 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.